나에 대한 확신이 있다. 자신감. 내가 결정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. 闇は私を追い詰めて答えを強要する。諦めるか従いなさいと。 Either give up or give in.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앞으로 나아가라고. My answer, I wish for what is forbidden to me.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선택지, 내 모든 것을 걸어 그것을 택해. A closed door, a door locked shut, another door, slightly ajar. I open them all. 그 문 뒤에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이 있으니까. 私は信じてきた。その扉を開く私の隣に私と同じ炎を持った君がいるということを。 And I say to you, let's go beyond together. 私たち共に越えていこう。우리저너머로같이가자。너에게불꽃을전해。同じ場所を目指す私たちという確信。 I'm never going back. Burn the bridge. Burn it all. 요크미테.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태워 빛이 될 거야. We don't have to be forgiven.